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황찬 예식이 있는 신년 첫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은 길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되풀이되는 삶일까요? 아니면 유일회적인 삶일까요? 당연히 유일회적인 삶을 우리는 누구나 삽니다. 데자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옛사람들이 살았던 길을 또 가고 부모가 살았던 길을 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여행지로 가본 길을 우리는 또 가는 거일 뿐이고요. 가면은 가이드북도 있고 인포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루트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는 것입니다. 아, 여기 우리가 전에 갔던 왜 어디 거기 같아. 그래 맞아, 비슷한데. 예,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길, 그러나 낙엽이 쌓이고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 다른 길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 아마 기업을 하는 분들은 아 그래 블루오션을 개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인생의 유한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연습은 없고 그리고 다시 복기도 없습니다. 되풀이도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시행착오를 잘 우리가 반성하고 그리고 잘 점검하면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그 다음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되풀이된 적은 없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언젠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일을 좀 그만 겪고 이제는 좋은 길이 펼쳐지려니 왜냐하면 내가 한번 뭔가 세상에서 쓰는 말로 액땜을 한 거니까 고생할 거 이제 했으니까 또 가니까 이번에는 좀 쉽겠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될까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발목 잡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 발목 잡는 게 뭘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죄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언어로 바꿔놓는다면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게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나를 끌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과거에 그리고 죄에게 발목이 잡히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종의 중독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패배 상태, 일종의 패자견입니다. 총체적인 패자견.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의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일종의 중독 증세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멍때리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뭔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희망과 기대, 감사와 기쁨, 화목과 따뜻함이 넘쳐야 할 그 시기에 멍때리는 사람들이 많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증입니다. 그 핵심적인 주범은 뭔가에 내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독이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학생들 아마도 직장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약물, 이 나라의 젊은이들도 대단히 많이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 중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유하는 그런 스스로를 위로하는 메커니즘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독증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12단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개월 참여했던 사람이 실패했어요. 자기는 거기서 어떤 효험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에 실패했느냐 그랬더니 1단계는 잘 갔어요. 1단계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이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첫 번째 잔을 마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당신 책임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잔을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는 내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져서 마셔버리고 말았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첫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잔을 마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전적으로 나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당신은 첫 번째 잔을 마시기 전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는 놀랍게도 이 복음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높으신 이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라는 게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신앙적인 원리를 따왔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아의 문제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이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즉 첫 잔을 마시는 것은 내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미 그는 오염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자아 안에서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 잔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크신 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그 죄의 권세가 있다면 그 인격적인 죄의 권세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절묘하게 악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온전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염된 자아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선을 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할 거야? 거기 버티는 거예요? 여기 해주세요, 옆에다. 다시 한번. 네? 나는 악의 중독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선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쿨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요. 쿨한 척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남이 알아채릴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의 가장일 뿐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우리 특성 멋지게 했는데 이 앞에 서면요 누구나 다 떨어요.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저 뒤에 앉아있을 때는요 그럴듯하게 했지만 앞에 나오면 다 떨어요. 100% 떨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도 세례의식 이렇게 준비하는데 처음 해보면요 늘 보던 건데 앞에 나오면 완전 헤매요. 네. 왜냐면요 저기하고 여기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 네. 저기서 보는 풍경과 여기서 보는 풍경 완전히 달라요. 저도 여기에 늘 서지만 다른 교회 가면 완전히 딴 곳이에요. 그래서 막 헤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선한과 악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고르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사들이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병원에 와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환자. 기가 막혀.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생로병사 몇 편 보고 와가지고 의료 드라마 몇 번 보고 석션 뭐 이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하나도 몰라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의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있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매뉴얼을 만드셨어요. 선과 악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가장 존엄한 기관인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떼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리고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결정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이 만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크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항해를 할 겁니다. 파도를 넘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타고 하나님과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고 전쟁터를 달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인생의 전쟁터를 달릴 겁니다. 베를린에서 바인 아츠막에서 테러가 있었죠. 그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니라는 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바이나츠마에 한번 지나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확률처럼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키와 열쇠를 드리고 내 인생의 인감도장, 그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사인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어디를 가지 않은 길을요. 어디를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서 계시는 그곳을 갈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율리시즈처럼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받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한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내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능력, 그리고 내게 없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크신 이의 높은 능력을 내가 의뢰합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는 총체적인 파산입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 번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감기가 걸려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여행을 가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예? 장례를 당해도 혈압약은 먹더라고요. 그깟 혈압약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은 우리가 언제 먹어야 되나요? 예. 시험을 보니까, 안 보니까, 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안 생기니까. 예,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무조건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중심과 내 의지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선도 행하고 어떻게도 하다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총체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의 능력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DNA, 내가 공부했던 나의 기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망대를 세우자,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의 양식이라 말합니다. 내 살과 피는 너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주세요. 나는 인생 중독자입니다. 나는 헛된 것들의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새해 첫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눈 감은 채로 오른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